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상수, 그림 김종호의 제인 구달입니다. 제인은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했어요. 여우 사냥에 갔다가 힘없고 약한 동물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른이 되어 아프리카에 간 제인은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른 야생 동물들의 보호에도 앞장섰어요. 제인이 시작한 뿌리와 새싹 운동은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인! 제인!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엔 처음 보는 친구가 앉아 있었어. 사과 반쪽을 붙여놓은 듯 툭 튀어나온 입. 버드나무 가지처럼 긴 팔다리. 불렀니? 친구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 빛났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지. 나는 까르륵 웃으며 엉금엉금 기어갔어. 안녕, 내 이름은 주빌리야. 나는 주빌리를 꽉 껴안았어. 푹신푹신한 고운 털, 나를 안고 토닥여주는 손길. 어머나, 제인, 인형이 마음에 드나 보구나.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엄마는 한 살밖에 안 된 내가 인형을 무서워할까 봐 걱정하셨대. 주빌리와 내가 마음속으로 나눈 대화를 들었다면 걱정 같은 건 안 했을 거야. 난 주빌리를 만나자마자 알았어. 내가 평생 주빌리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1934년 4월 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 우리 식구는 아빠, 엄마, 나, 여동생 주디까지 모두 4명이었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대. 내가 5살 때 우리는 할머니 댁에 갔어. 할머니는 나에게 달걀 모으는 일을 맡기셨지. 나는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했어.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큰 달걀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나는 닭장 안으로 들어가 집 덤불 사이에 몸을 숨겼어. 차츰 다리가 저리 오기 시작했어. 마침내 암탉 한 마리가 닭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집 덤불 위에 반쯤 쪼그려 앉았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심장에서는 큰 복을 여러 개 놓고 한꺼번에 치는 소리가 났어. 정신이 멍해질 즈음 암탉 다리 사이로 달걀 쏙 떨어졌어. 엄마! 엄마! 난 달걀을 손에 들고 곧장 집으로 내달렸어. 주인은 온통 깜깜했어. 나는 자그마치 4시간이나 쪼그리고 앉아있었던 거야. 엄마는 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 하지만 엄마는 나를 혼내는 대신 이렇게 물으셨어. 엄마는 늘 내 편이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때? 엄마한테 네 모험담 좀 들려줄래? 닭장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외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어. 층층이 쌓아 올려진 붉은 벽돌, 담쟁이 덩굴이 지붕까지 뻗어 올라간 예스러운 분위기. 이 근사한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한 곳은 넓은 마당이었어. 나는 틈만 나면 마당을 샅샅이 살폈지.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 이끼가 뒤덮인 흙, 거기 꼬물거리며 기어가던 지렁이, 초록의 나뭇잎 위로 기어가던 달팽이까지.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쩜 그렇게도 짧게만 느껴지던지. 마당 오른쪽에는 커다란 너도밤나무가 자라고 있었지.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나무 위로 올라갔어. 큰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으면 너도밤나무가 소곤소곤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 바람이 불면 일제히 살랑거리며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 아직도 달콤한 꽃향기가 느껴져. 물론 바람도 설탕처럼 달았지. 거기서 책을 읽으면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왔어. 그 중에서도 둘리틀 선생의 항해기나 타잔 같은 책을 내가 잊을 수 있을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눈을 감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상상을 했지. 아프리카에 갈 테야. 거기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평생을 지내고 싶어. 나의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나는 토요일이면 승마학교에 갔어. 말 위에 올라타 싱싱 달리다 보면 이 세상에 오직 말과 나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점점 말 타는 기술이 늘어서 나중에는 여우 사냥에 따라가게 되었어. 뿌뿌! 사냥꾼들이 입는 옷을 입고 뿔나팔 소리를 들으며 어른들과 함께 숲으로 난 길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신이 나서 제일 앞으로 나섰지. 3시간 뒤 나는 절벽에서 작은 여우를 보았어. 여우는 너무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했지. 눈은 겁에 질렸고 털은 땀과 먼지로 몹시 더러웠어. 사냥개들은 금방이라도 여우를 물어 뜯을 것처럼 지저댔지. 어른들은 와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어. 그래 그래! 더 구석으로 몰아! 이봐! 총을 쏴! 총을 쏘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저 재미삼아 불쌍한 여우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나는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 뭔 모르고 바보같이 여우 사냥에 따라 나서다니. 다시는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 거야. 나는 굳게 결심했어. 힘없고 약한 동물들의 친구가 되기로. 이쯤에서 내 잊을 수 없는 친구 러스티를 소개하고 싶어. 인사. 그렇지. 잘 있어, 러스티. 내 친구 러스티는 아주 똑똑한 개였어. 아빠를 내밀어 인사할 줄도 알았고 코에 과자를 올리는 재주도 부릴 줄 알았어. 한쪽 발로 문을 밀어 닫는 재주도 있었지. 그런데 하루는 러스티가 진흙투성이 발로 문을 닫아버린 거야. 문에는 지저분한 발자국이 났지. 나는 그만 화가 나서 소리쳤어. 러스티! 이 바보 같은 개야! 러스티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 그러고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지.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 러스티, 화났니? 내가 소리 질러서? 그래도 러스티는 꼼짝하지 않았어. 생각해봐. 소중한 친구가 자기를 바보라고 불렀을 때의 기분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러스티. 나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빌었어. 그제야 러스티는 내 품에 안겼어. 미안해, 러스티. 난 네가 사람처럼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나는 누구보다도 동물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동물에 관해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어떻게 하면 동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난 줄곧 반에서 2, 3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제법 잘했어. 하지만 학교는 내게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 수업을 듣노라면 창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 딱정벌레, 나비, 꿀벌이 창가로 찾아와 내 이름을 불렀지. 그러면 나는 숲속으로 달려갔어. 맨발에 느껴지는 풀잎의 감촉, 시를 외우며 거닐던 숲, 날이 저물 무렵에 붉은 석양과 숨이 차도록 달리던 언덕길, 높은 나뭇가지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난 잠이 든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 밀림으로 떠나는 꿈을 꾸었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었어. 제인, 대학에 가고 싶지 않니? 엄마가 미안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어. 나는 이미 우리 집이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나는 대학에 가는 대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동물학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 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그때를 위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드디어 우편함에서 기회가 찾아왔어. 안녕, 내 친구 제인.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케냐에 농장을 사셨어. 우리 식구는 모두 이곳으로 이사를 했단다. 이곳 케냐로 놀러오지 않을래? 믿을 수가 없었어. 그건 바로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클로가 보낸 초청장이었어. 케냐! 케냐라니! 그곳은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였던 거야. 클로 부모님의 농장은 멋졌어. 드넓은 벌판, 소떼의 행렬, 이를 드러내고 웃는 아프리카 사람들. 한 번은 농장 근처에서 표범의 발자국도 보았어. 나는 놀라기는커녕 처음 보는 표범 발자국에 흥분해서 폴짝폴짝 뛰었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3주일이 흘렀어. 무슨 소리야? 집에 안 가겠다고? 나는 영국을 떠나올 때부터 결심했던 것을 클로에게 털어놓았어. 아프리카에 남아서 동물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그럼 루이스 박사님을 찾아가 봐. 응? 여기선 동물에 대해 알고 싶으면 루이스 박사를 만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야. 그분이 널 받아준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아프리카에서 생활할 수도 있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당장 그분한테 가볼 테야. 나는 희망에 부풀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루이스 박사와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지. 호, 정말 혼자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까지 왔다고? 단지 아프리카랑 동물이 좋아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루이스 박사의 비서가 된 거야. 루이스 박사가 어류학이나 파충류학 같은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었지. 하지만 루이스 박사는 내가 가진 지식보다도 열정에 감동했던 것 같아. 나는 루이스 박사와 함께 날마다 올두바이 계곡에서 선사시대의 화석을 파내는 일을 했어. 3개월 동안의 일을 무사히 마쳤을 때 루이스 박사가 나를 불렀어. 제인, 당신처럼 순수한 열정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루이스 박사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 곰베에서 침팬지를 연구할 사람이 한 명 필요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지. 어린 시절 닭장 안에서 암탉이 알 낳기를 기다렸을 때처럼. 나는 곧바로 대답했어. 박사님, 제가 하겠어요. 드디어 난 평생의 연구 과제를 만나게 되었어. 바로 침팬지를 연구하는 일이었지. 내 마음은 커다란 돛단배의 하얀 돛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어. 백인 여자 혼자서 밀림 속으로 연구를 떠난다고 하자 탕가니카 정부가 반대를 하고 나섰어. 여자 혼자란 말이오? 유럽인이 한 명 더 따라온다면 허락하겠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부탁했을 것 같아? 나의 든든한 지원군 바로 엄마였어. 내가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두렵지 않니, 제인? 아니요. 어서 빨리 침팬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못 말리겠구나, 제인. 우리는 드디어 곰베로 출발했어. 지푸른 물 위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잔잔한 파도가 우리를 뒤따랐지. 어부들이 카누를 띄우고 고기잡이하는 모습이 보였어. 호숫가는 갈색 모래와 조약돌로 뒤덮여 있었어. 모래사장 바로 뒤쪽으로 낮게 비탈진 면을 따라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열대림은 높은 산등성이까지 쭉 펼쳐져 있었지. 엄마와 나는 차례로 모래사장에 내렸어. 나무를 태울 듯한 뜨거운 공기가 몸속으로 쑥 밀려들어왔어. 그건 바로 아프리카의 냄새였지. 1960년 7월 16일, 내 나이 26살.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탕가니카 곰베 국립공원의 침팬지 연구자 제인으로 말이야. 우리는 숲속 작은 공터에 캠프를 차렸어. 빨리 침팬지를 보고 싶어.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고 보니 난 침팬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음 날 나는 안내인들을 따라 침팬지가 살고 있다는 미툼바 계곡으로 출발했어. 덩굴 식물들로 뒤엉킨 커다란 나무, 햇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땅, 때때로 물총새가 나를 스쳐 지나갔어. 벼랑간 계곡 쪽에서 침팬지 소리가 들렸어. 나는 힘차게 달려갔지. 침팬지 소리가 났던 커다란 종려나무 밑에서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침팬지들을 기다렸어. 하지만 침팬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 오늘은 돌아가죠. 식사 시간이에요, 벌써. 뭐예요? 벌써 가자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숲속의 길을 전혀 몰랐거든. 그 뒤로 날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침팬지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침팬지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도망쳤어. 어떤 때는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지. 운이 나쁠 때는 하루 종일 침팬지를 볼 수 없는 날도 있었어. 난 점점 더 기운이 빠졌단다. 여전히 침팬지를 볼 수 없는 날이 많았어. 생각해봐. 침팬지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를. 자기들 땅에 마음대로 들어온 낯선 동물로 보이지 않았을까? 털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무도 못하는 이상한 동물로 보였을 거야.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 벌써 곰베에 온 지 석 달이 지난 뒤였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다음 날 새벽 나는 혼자서 캠프 뒷산으로 올라갔어. 300m쯤 올라가자 앞이 탁 트인 봉우리가 나타났어. 그곳에서는 곰베의 숲이 한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쌍안경으로 침팬지의 움직임을 샅샅이 살펴볼 수가 있었지. 캠프장 바로 뒷산인데 여길 몰랐다니. 7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무화과나무에 매달린 침팬지는 나를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어. 맞아, 내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 뒤로도 침팬지가 몇 마리 나타났지만 도망치지 않았지. 나뭇가지를 세게 흔들면서 거칠게 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이내 모두들 조용히 무화과 열매를 먹었고 큰 침팬지를 따라 무리를 지어 사라졌어. 나는 비로소 어두운 밤길에서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 봉우리에 작은 양철통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안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콩과 통조림, 그리고 한밤중에 입고 덮을 스웨터와 담요를 넣어 두었어. 난 잠깐씩 캠프에 내려가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침팬지만 관찰했어. 지루하지 않았냐고? 천만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한 달 정도 관찰하고 나니 침팬지의 생활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 먼저 침팬지들은 4마리에서 8마리 정도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어. 침팬지들이 인사하는 모습도 신기했어. 새로운 암컷이 큰 수컷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면 수컷은 암컷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뽀뽀를 하는 거야. 임금과 신하처럼 말이야. 잠은 어떻게 잘까? 침팬지들은 보통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어미와 함께 자는 새끼들을 빼고는 제각각 잠자리를 만들었어. 받침대로 쓸만한 가지를 고른 뒤 그 위에 작은 가지들을 엮어서 얹고 다시 그 위에 더 가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올려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드는 거야. 그 위에서 자는 기분은 어떨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관찰한 것들을 꼬박꼬박 기록해 나갔어. 다시 한 달이 지나자 침팬지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 어떤 친구는 오른쪽 눈가에 주름이 많고, 어떤 친구는 앞니마에 털이 없고, 어떤 친구는 코가 동글동글 예뻤지. 침팬지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 뭐요?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요? 사람도 아닌데? 대학도 안 나온 여자가 오죽하겠어. 기초가 안 되어 있잖아, 기초가. 훗날 강연에서 그 같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어.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침팬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슬픔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모두 침팬지라고만 부를 수 있죠? 나는 모든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 데이비드, 골리앗, 맥그리거, 플로, 피건, 피피, 올리, 길카 등등. 그리고 침팬지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렀어. 한 번은 수줍음을 잘 타는 암컷 올리가 높은 나무에서 딸 길카와 함께 무화과 열매를 먹고 있었어. 안녕 올리,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올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수줍은 듯 사라졌어. 그 모습이 꼭 언제나 조용하고 말없이 웃기만 했던 초등학교 때 내 친구 같았지. 나는 침팬지들이 우리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 침팬지 가운데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데이비드였어. 데이비드는 다른 침팬지와 달리 내가 가까이서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었지. 그날도 데이비드를 따라 덩굴이 뒤엉킨 숲속을 지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데이비드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데이비드를 놓쳤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숲 밖으로 걸어나가자 데이비드가 시냇가에 앉아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 데이비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데이비드는 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눈을 깜박였어. 갑자기 온몸으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가 숨쉬기가 힘들었어. 나는 코코야자 열매를 하나 주어 데이비드에게 주었어. 데이비드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열매를 땅에 떨어뜨렸어. 그리고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지. 열매는 필요 없지만 너의 마음만은 고맙게 받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곰배숲의 모든 나무와 바람과 공기가, 땅과 하늘의 생명체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았지. 오래된 성당에서 기도를 할 때처럼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 우리들 머리 위에선 금박지 같은 햇살이 잘게 부서져 내렸지.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면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고 말할 거야. 내가 침팬지와 드디어 친구가 된 거야. 데이비드와 친해진 다음부터 데이비드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 한 번은 데이비드가 분홍빛 물체를 이빨로 물어뜯더니 오물오물 씹어서 삼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 어? 저건 분명 멧돼지 고기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그때까지 침팬지는 풀이나 나무 열매만을 먹는다고 알고 있었거든. 침팬지가 고기를 먹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2주일 뒤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 데이비드가 쪼그리고 앉아 흰 개미 굴 안으로 긴 나뭇가지를 넣었다 빼는 거야. 나뭇가지에는 흰 개미들이 잔뜩 매달려 나왔는데 데이비드는 피리를 불듯 입술을 움직여가며 흰 개미를 맛있게 먹었지. 아니,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데이비드는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했어. 흰 개미굴에 넣기 편하게 잎사귀를 떼어버리고 가지만 남게 다듬은 거야. 나는 관찰한 것을 루이스 박사에게 알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스 박사가 전보를 보내왔지. 세상에, 제인! 지금 신문에서 난리예요! 이건 지구의 생물에 관한 놀라운 발견이라고요! 나도 기뻤어. 나는 사람만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지구는 수많은 생물들이 어울려 사이좋게 살아야 하는 곳이었어. 침팬지에게도 대장과 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런데 침팬지들은 어떻게 대장을 뽑을까? 힘만 세면 대장이 되는 것일까? 곰배의 침팬지 대장 골리앗은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였어. 행동도 표범처럼 빨랐지. 마이크는 그와 정반대였어. 그런데 하루는 마이크가 우리 텐트 쪽으로 걸어와서 빈 석유 깡통 두 개를 번쩍 들었어. 그러고는 골리앗이 있는 쪽을 노려보았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지켜보았어. 우우우우 깍깍! 마이크는 두 발로 서서 크게 울부짖더니 깡통 두 개를 맞부딪히며 골리앗 무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우우우우우우우우 공격당한 수컷들의 고함 소리와 깡통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소름 끼치게 무서웠단다. 골리앗은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치고 말았어. 그러자 다른 수컷들이 몸을 웅크리고 마이크에게 다가가 털을 골라주기 시작했어. 마이크의 부하가 되겠다는 뜻이었지. 마이크는 깡통을 이용해서 곰베의 새로운 침팬지 대장이 된 거야. 작전을 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거지. 힘만 세다고 대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 이 일로 나는 침팬지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계획을 세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곰베의 침팬지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플로야. 나이가 많았던 플로는 막내 플레임을 낳고는 눈에 띄게 몸이 약해졌어. 어느 날 플로가 땅바닥에 힘없이 누워있었어. 플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플레임은?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플레임은 보이지 않았어. 플로에게서 병이 옮아 죽은 모양이야. 다행히 막내에게 엄마 사랑을 빼앗겼던 넷째 플린트가 돌아와 있었어. 며칠 뒤 플로에게 다시 가보니 이미 죽었더구나. 산과 계곡은 더없이 조용했지. 야자나무 잎이 달빛을 받아 쓸쓸하게 빛났어. 플로는 마치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 나는 플로 옆에 앉아 작은 소리로 울었어. 아주 작은 소리로. 다음 날 플린트는 엄마가 왜 그렇게 누워만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잡아 끌기도 했지. 나는 바나나와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플린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하루 종일 시냇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지. 그러다가 결국 플린트도 눈을 감고 말았어. 그날은 종일 비가 내렸지. 곰베의 숲이 차갑게 젖어갔어. 나는 빗속을 오랫동안 걸었어. 눈물이 쉴 수 없이 흘러내렸어. 금방이라도 플로와 플린트가 나타나 내 옷을 들추며 바나나를 달라고 할 것만 같은데. 플로, 플린트. 짙은 안개만 막막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 곰베의 침팬지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 세계 각지에서 침팬지를 연구하겠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생 침팬지를 보기 위해 곰베로 날아왔어. 하지만 세상은 침팬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곳이었어. 사람들이 집을 짓느라 침팬지가 살고 있는 숲을 마구 파괴해요. 사람들이 침팬지를 사로잡아 애완용으로 판답니다. 의학실험을 한다고 침팬지를 잡아다가 끔찍하게 죽여요. 제인, 200만 마리나 되었던 침팬지가 이제 15만 마리밖에 남지 않았대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어. 어떻게 하지? 나는 곰베에서 침팬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침팬지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불행에 빠진 침팬지들을 못 본 척했어. 그래, 내가 나서서 침팬지를 구해야 해. 그때부터 나는 침팬지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어. 그곳의 대통령도 만나고 환경부 장관도 만났지. 가는 곳마다 침팬지를 위해 모금 활동을 했고 방송에 나가 침팬지를 구하자고 소리쳤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분명해졌지. 바로 온 세계의 침팬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 1997년,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 너희들 같은 초등학생들이 모여있는 작은 교실에서였지.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침팬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침팬지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에요. 침팬지가 죽어가면 사람도 죽어갑니다. 우리가 함부로 나무를 베고 쓰레기를 버리면 큰 홍수가 일어나고 지구가 더럽혀지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팬지를 비롯하여 이 지구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강연을 끝내고 난 뒤 나는 한국의 동물원에 가보았어. 우리 안에 있는 침팬지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더구나. 모두 멍한 눈빛으로 벽만 바라보았어. 난 너무 마음이 아팠지. 대한민국의 아이들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니? 저 침팬지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니? 내 곁에는 지금도 어린 시절 엄마가 선물로 주었던 인형이 앉아있어. 침팬지 주빌리. 기억나니? 주빌리는 이제 검은색이었던 털이 갈색으로 바랬고 군데군데 바느질이 터지고 솜이 튀어나와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지. 하지만 주빌리는 아직도 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준단다. 지금도 곰배의 숲이 생각나.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면 잎사귀마다 보석 같은 빗방울이 매달려 반짝였지. 신선한 풀 냄새가 숲을 채웠어. 커다란 무화과나무 아래서는 플로와 새끼들이 서로 털을 골라주었지. 털을 골라준다는 것은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니? 큰아들 파벤, 둘째 피건, 셋째 피피, 넷째 플린트, 그리고 막내 플레임까지 한데 모여 평화롭게 지냈지. 행복해. 플로의 가족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지. 곰배의 숲과 플로의 가족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 나는 침팬지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날이 올 것을 믿었어. 주빌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꿈은 바로 그것이었어.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